4월 11일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된 삶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에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하 오래전부터 있던 높은 곳이 우리 차지가 됐다 라고 원수가 너희에 대해 말했으니 너는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서 너희를 짓밟아서 너희가 다른 민족들의 차지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올라 이야기거리가 됐으니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폐허가 된 황무지들과 너희 주위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돼 버려진 성읍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타는 열망으로 다른 민족들과 온 에돔에 대적해 말했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그들은 내 땅을 차지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분노의 열정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들고서 맹세했으니 너희 주위 민족들 또한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자신의 가지들을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열매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너희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족속 모두 위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되고 폐허가 된 곳들은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어 그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이전처럼 너희 위에 사람이 살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내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을 잃게 한다 라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고 내 민족이 다시는 백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민족들의 모욕을 듣지 않게 하고 내가 더 이상 다른 백성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민족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하면 회복되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 에돔을 비롯한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산천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노략거리로 삼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로 이방인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인의 죄악에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황무지로 변했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다시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빈 땅에 집을 건축할 정도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방의 수욕을 당했으나 이제 성읍이 번성하고 나은 대접을 받으며 열국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정세를 생각하게 된다. 중근동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침략받고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20세기 초반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응하지 못해 치욕으로 물든 조선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반복되는 게 아닐까 염려된다. 산업화와 복음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누렸던 우리 세대의 복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 국제 무대에서 더욱 대접받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나의 적용.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 대립이 심해지고 우상 숭배와 이단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속으로 지도자를 많이 비난했다. 사회적 혼란과 영적 혼돈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나라와 교회와 해외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처럼 절실하게 부르짖었는지 반성하게 된다. 나 자신과 가족과 회사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들여 기도한 것 이상으로 교회와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어야겠다. 순식간들에게도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해야겠다. 나의 기도. 분열된 곳에 화합이 있게 하소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미래 세대에 주님의 소망이 넘치도록 제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제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깨닫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위에 제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을 제 유일한 기업으로 삼아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안정과 풍요를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